추억의 골든 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 팝스 이광용입니다. 10월은 노벨상의 달이기도 하죠. 정치적인 영향이나 선정 당시 사회 흐름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지는 노벨 평화상을 제외하고는 한 나라의 저력과 희망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노벨상. 그 상 하나를 수상하지 못한 우리들에겐 이번 수상 결과도 씁쓸한 마음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노벨 과학상을 수상하고 지금까지 문학상을 제외하고도 20여 명이 넘는 수상자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기엔 뭔가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의 비슷한 사회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양국이지만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가가 되고 탁월하다고 생각되면 영웅시하고 존경하는 일본의 풍토, 그에 반해 어떤 시기든 깎아내리고 흠집 내려하며 성인 군자와 같은 인품을 요구하는 우리 현실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나와 내 자식, 내 가정이 소중하듯이 남의 그것도 존중하고 예우해주는 풍토와 마음가짐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시점입니다. 추억의 골든팝스 오늘 첫 노래 크로스비 스틸 앤 내시 앤 영입니다. Teach Your Children입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재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전문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우리 주변에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기업이 주류를 이룰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해당 부처와 교육부의 장기 계획 또한 요구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던 일본 소니 TV를 기술력이나 판매량 면에서 뛰어넘어 세계 1위 TV 브랜드가 된 것을 시작으로 아직까지 듣지 보지 못했던 기업들이 세계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10 years after의 I'd love to change the world입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영어권 국가 코카콜라 CF편의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뉴시커스의 1971년도작 I'd like to teach the world to sing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I'd like to build the world a home and furnish it with love. Grow apple trees and honeybees and snow white turtle doves. I'd like to teach the world to sing, sing with in me. Perfect harmony. Perfect harmony. I'd like to hold it in my arms and keep it company. I'd like to see the world for once all standing hand in hand and hear them echo through the hills for a peace throughout the land. That's the song I hear. I'd like to teach the world. Sing to perfect me. 이번에 드실 곡은 팝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30대 이상 분이라면은 애창하고 사연이 있는 곡입니다. 이메일과 휴대폰의 발전으로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편지. 그 편지를 쓰는 일이 거의 없어지는 현실이라 노래 그 자체도 추억의 골든팝스에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바로 Silly the With a Kiss인데요. 우리에겐 키스로 봉한 편지로 알려진 곡이죠. 50년대 후반곡이지만은 이 노래를 히트시킨 젊은이는 물론 지금은 70대 할아버지지만요. 1962년에 브라이언 하일랜드입니다. 그래서 60년대에 10대이셨던 분이라면은 아마 이 가수 노래로 이 노래를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지만은 70년대에는 바비 빈튼에 의해 다시 인기를 얻게 되는데 저도 10대일 때 이 사람 음악으로 이 곡을 알게 되었고 정보가 그리 많지 않아 오랫동안 바비 빈튼 곡으로 이 곡이 원곡인 줄 알았습니다. 그 후 1990년대에 호주 출신의 가수이자 연기자인 제슨 도노반이 애띤 모습으로 불러 많은 소녀들의 가슴을 녹이면서 또 세대를 불문하고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전 세대에 걸쳐 사랑받았던 추억의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 그리고 자식 세대 똑같이 같은 노래를 좋아하지만 다른 가수, 다른 추억을 간직한 노래 Silly the Kiss, 오늘은 브라이언 하일랜드의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Guess it's gonna be a cold, lonely summer. But I'll fill the emptiness. I'll send you all my dreams every day in a letter, sealed with a kiss. I'll see you in the sunlight. I'll hear your everywhere. I'll run to tenderly hold you, but darling, you won't be there. I don't want to say goodbye for the summer, knowing the love we'll miss. Oh, let us make a pledge to meet in September. Seal it with a kiss. Yes, it's gonna be a cold summer, but I'll fill the emptiness. I'll send you all my love every day in a letter, sealed with a kiss, sealed with a kiss, sealed with a kiss. 여름 동안 헤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것만은 약속합니다. 매일매일 키스로 봉한 편지로 내 사랑을 담아 보낼 것입니다. 9월이 되면 다시 만날 것을 맹세합니다. 키스로 봉해서 말이죠. 가사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라는데 지금 가사를 보니 유치하다면 뭐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런 가사 내용도 큰 인기를 우리들에게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감정은 시대나 연령에 상관없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린 시절에 그것이 오히려 더 순수하고 솔직담백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나이 먹을수록 나이까발이야 체면차리랴 감정숨기랴 제약이 많은 거 보면 말이죠. 이 노래 내용이 어찌됐건 여름에 무슨 사정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난다는 내용인데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 가사 내용을 전해 듣고 다른 여자 만나 수작 부려보려고 하는 연애 선수 이야기 아니냐고 우스갯소리하던 얘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저에겐 바비 빈튼의 곡이 더 친숙한데 자기 노래 없이 그냥 지나가면 서운하겠죠. 그의 곡 준비해봤습니다. 디겐제인입니다. Look, Dick, look. Look at Jane. See Jane laugh and play. Look, Dick, look. See pretty Jane, I'm gonna marry her someday. I loved her since we were children, back in grammar school. Loved her then, and I always will, though I know I'm just a fool. Then one day I kissed her, but it was all in vain, 'cause I was at their reception to have fun with Dick and Jane. Look, Dick, look. Look at Jane. See Jane laugh and play. Look, Dick, look. See pretty Jane. I'm gonna marry her someday. Time has turned some pages since they moved away, and I think back in stages of the way she'd laugh and play. Today I received a letter that she has passed away. So one last time I'll kiss her by the flowers where she'll lay. Look, Dick, look. Look at Jane. See Jane laugh and play. Look, see pretty Jane. I'm gonna marry her someday. 이 노래도 정말 가사 내용이 속된 말로 쩍쩍 가슴에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오한 영어 발음으로 인해 이해하기도 쉽고 말입니다. 어린 시절 서로 웃으면서 노는 딕과 제인. 그래도 나는 제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그들이 이사를 가고 지난 날을 회상해 봅니다. 오늘 나는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녀와 오랜 시간 전에 키스를 했던 그녀가 묻게 될 꽃 옆에서 말입니다. 이 곡은 바비 빈튼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아마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만든 곡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 벌써 노래가 나오고 있네요. 90년대에 Silly the Kiss를 다시 히트를 시킨 제슨 도노반의 대표곡 중 하나입니다. 같은 나라 출신의 세계적인 가수 카일리 미노그와 함께 듀엣으로 불러 큰 인기를 얻었던 Especially for You입니다. All the time we were apart, I thought of you. You were in my heart. My love never changed. I still feel the same. Especially for you. I want to tell you I was feeling that way too. And if dreams were wings, you know, I would have flown to you. Yeah. 자, 이렇게 해서 실리드 위더 키스를 희석시킨 가수들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노래는 세월도 비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80년대 후반인가요? 아무튼 한동안 우리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리처드 막스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그런 가사가 응얼거리게 되는 Right Here Waiting입니다.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사랑하는 한 여인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위해 이 곡을 만들었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90년대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후 리처드 막스는 그녀와 이 노래처럼 죽음이 둘을 가를 때까지 평생 같이 살기로 서약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작년인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하기 전 이 곡을 두 분이 같이 감상하셨다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금년 12월 이곳에서 공연한다고 벌써 키 남성분들이 표 구하고 야단 법석입니다. 수많은 관중 동원 능력을 가진 헤비메탈 밴드 건스 앤 로스의 또 다른 대표곡이 됐죠. 이번 뉴질랜드 공연에 앞서 매체에 그들 콘서트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 영화에서도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사용했던 노래입니다. 밥 딜런의 곡으로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러셀 에폰에서 삽입된 에릭 크랩튼의 곡으로 더욱 유명해진 곡이죠. 자, 오늘은 건스 앤 로즈의 음악으로 Knocking on Heaven's Door 들어보시겠습니다. 원곡과 번안곡을 동시에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들국화 2집에 삽입된 사랑하는 후에 그리고 그 원곡인 알 스튜어트의 페러스 오브 마르사이, 한국말로는 마르사유 궁전이죠. 그 두 곡을 들어보겠는데요. 전인권 씨의 사랑하는 후에 들어보시겠습니다. 원곡인 알 스튜어트의 페러스 오브 바르사이는 그의 최고 앨범인 76년도 앨범 이어 오브 캣와 함께 동시에 인기를 얻었던 그 후속 앨범 타임 패세지에 수록된 곡입니다. 피터 화이트가 작곡하고 알 스튜어트가 노래를 불렀는데요. 전인권 씨의 보컬과는 또 다른 색다른 맛을 보여줍니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moke arising from the walls of the Bastille, and through the streets of Paris runs the sense of the unreal. The kings have all departed, their servants are nowhere. We burned out all their mansions in the name of Robespierre, and still we wait to see the day begin. Our time is wasting in the wind, wondering why, wondering why it echoes through the lonely palace of Versailles. Are burning low. Oh, you sit and talk all through the night, but there's just no place to go. And Bonaparte is coming with his army from the south. Marat, your days are numbered, and we live hand to mouth while we wait to see the day begin. Our time is wasting in the wind, wondering why, wondering why it echoes through the lonely palace of Versailles. Still prowls the Paris streets. Down all the restless centuries, it wanders incomplete. It speaks inside the cheap red wine of cafes on the nights. Its red and amber voices call the cars at traffic lights. Why do you wait to see the day begin? Your time is wasting in the wind, wondering why, wondering why it echoes through the lonely palace of Versailles. Wondering why it echoes through the lonely palace of Versailles. 음악으로 살펴보는 영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 덮인 설원의 풍경이 인상적인 1965년 눈작 닥터 지바고입니다. 감독은 지상 최대 작전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린, 그리고 오마 샤리프와 줄리 크리스티가 주연한 1965년도 아카데미 5개 부문을 수상하는 그런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특히 이 영화의 원작자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58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지만 소련에서 출판을 하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57년도경에 이태리에서 출판하게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 혁명을 오도하고 혁명의 주체를 농락했다는 이유로 소련에서는 금서가 되고요. 작가는 58년도 소련에 의해 노벨상 수상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 후 2년 후에 작가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쓸쓸히 병사하여 소위 사회주의 국가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서슴지 않았던 공산국가들의 서글픈 역사는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지만 이 영화는 그 증거물로 영원히 우리 곁에 남게 됩니다. 카니 프란시스의 Somewhere My Love 음악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또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멜로드라마로 치중했다는 그런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메인스트림에서는 20세기가 낳은 대표 영화 그리고 대표 작으로 닥터 지바고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주인공 랄라를 놓고 삼각관계를 이루는 두 인물 지바고와 파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종국에 가서는 두 주인공, 즉 혁명에 적극 개입하지만 자살로 죽음을 맞이하는 파샤, 지식인의 비겁한 삶을 살다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지바고의 삶을 영화라고 영화사에는 기록되지만은 본지가 하도 오래돼서인지 생각이 별로 나진 않습니다. 그저 눈도 핀 서러움을 가로지르는 마차, 그리고 오마 샤리프의 방황, 뭐 그 정도만이 기억에 남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아직도 겉장조차 개봉하지 않은 DVD를 소장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차분하게 감상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에 이 책이 있었는데 어린 당시에도 그 책을 완독할 엄두가 나질 않아 들춰보지도 않았는데 금년이 가기 전에 어디서든지 찾아내 읽어서 어릴 적에 보지 못한 그 책에 대한 미안함을 달래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리스 자르의 음악 랄라의 테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면 노벨상이 생각난다며 시작했던 초계 골든팝스. 오늘도 어김없이 작별을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시절 3년간의 군 생활을 해서 그런지 10월 하면 아직도 군대 병영 생활이 많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10월 하면 벌써 중순이 지났지만 국군의 날이 항상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육해공 3군을 정식으로 창설한 1957년을 기점으로 제정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10월 1일로 정한 이유가 이날이 6.25 전쟁 당시 38선을 돌파하고 북진한 날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분명히 알았을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하는 건지 원래 예전부터 무식해서 몰랐던 건지 그저 휴하고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지금 국내 상황이 1894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백성과 나라를 일본과 청나라에 농락당한 그 당시를 거울삼아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국제상황이 극복하고 선진국 중에 선진국으로 우뚝 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목요일 금요일 동시간대에 재방송되는 추억의 골든팝스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라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캐페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조민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인이 되어 바라누나 나 죽어 이 흙 속에 못 치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옷다운 이내 청춘 아 알더라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본인의 아들이다 좋은 옷 입고 푸냐 맛난 것 먹고 푸냐 아서라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